시엘, 넌 짐을 처음 봤을 때 짐이 내 동생과 닮았다고 했지? 아, 처음엔 그랬었지. 루가 기억을 되찾아 본 모습이 나오기 전이지만. 아, 이렇게 터프할 줄은. 뭐 어쨌건 짐이 누군가와 닮았단 말은 썩 유쾌하지는 않으나 가끔이라면 동생을 생각하며 대해도 용서하겠노라. 시엘은 짐의 하나뿐인 집세이기에 아량을 베푼 것이니 모쪼록 감사히 여기도록 하거라. 아, 그건 좀 어렵겠는데? 메이야! 감사하지 않다는 게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루가 테르의 대신일 순 없다고. 루는 루니까. 아, 있잖아. 홍차는 어떤 찻잎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매력이 천차만별이거든. 이 홍차는 루가 좋아하는 찻잎들만 모아 블렌딩한 거야. 루가 행복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부 루만을 위해 만든 거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두 잃었다. 당연히 계속될 줄 알았던 인생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인생도 누군가에게 모조리 뺏겼다. 어차피 하루하루를 이어갈 뿐인 목숨이라면 여기서 끝난다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시엘, 일어나거라 시엘. 그대의 영혼은 짐과 함께하며 짐의 영혼은 그대와 함께하는 것. 그대는 결코 짐을 떠나선 안 된다. 그대의 모든 것은 짐의 것이니라. 너에게 줄게. 네가 내 삶의 마지막 의미.